본격 칭얼대는 방송 다이나믹 노동 특집 파트 2를 시작합니다. 파트 1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꼭 듣고 오세요. 변하길 바래. 사랑스러운 너의 날개 꿈틀거린 이 순간 라디라 너의 노래를 불러. 근데 그게 내가 이거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어떤 부분에 동의하냐면 내 영적인 상태랑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면 부침이 있으면 내 신앙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가깝다고 느껴지지가 않으면 다 싫어. 아이디어는 안 나와. 하나님이랑 가깝고 즐겁고 그러면 정말 그냥 매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게 즐겁고 아침 8시부터 막 그 12시간 동안 교회에서 풀로 일을 해도 별로 이렇게 막 힘들지 그러지 않은 거야. 정말 이 내 영적인 상태랑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번 영적인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적을 바닥친다. 다시 올라오면 진짜 힘들어요. 일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떨어진다. 올라오기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실 뭐가 결여되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이 좀 설명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 까라면까? 까라면 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여자친구 얘기인데 제 여자친구가 반주를 해요. 네네. 교회 오르간 대회 오르간 반주를 했었어요. 아, 오르간은 쉬운 게 레베로가 있네. 했었는데 그게 한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곳에서 박힌 거야. 사실 전공자도 아닌데 근데 집이 일산에 있었어요. 친구가 집이 일산에 있는데 안양에 교회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반주를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올 순 없잖아. 근데 출근 자야지 뭐.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그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안양에 와서 안양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와 세팅을 다 하고 교회에 가서 그때 회장도 겸임하고 있었어. 총회 모회장. 교회 애들 챙기고 반주하고 반주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런 걸 일주일 내내 하면 살이 쪽쪽 빠지죠. 쪽쪽 빠지지. 근데 그거를 미안해하면서 부탁할 수는 있는데 부탁하는 것 자체가 난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게 반복되면 뭐가 있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던 사람은 어쨌든 해야 돼. 하던 사람은 이사가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말고는 그냥 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악순환인 거죠, 이거.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여자친구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한 거잖아요. 네, 거절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알았다 그러면은 좀 매우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알았다.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막 이틀 있다 다시 전화 왔어. 너밖에 없다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감에 네가 없으면 그냥 반주 없이 예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가버리는 거야. 오르간 없이 해도 되는데 왜 그러나. 근데 반주 없이 하면 안 되나? 진짜. 아니 무반주로 하면 안 되나? 특별 새벽 기도잖아. 특별. 구색을 맞춰야 특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그래도 미가엘 반주기가 좋은데. 미가엘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다 있는데, 아. 하나 사줘. 미가엘 반주기 나올 때. 울트만 누르면 딱 나오는데, 아. 야, 나 군대 교회에서 쓰던 건데. 미가엘 야, 반주기. 키 올림 내림도 다 돼, 그러고. 자, 미가엘 반주기. 전조도 알아서 해주고. 그래. 네, 아침에 안 올라갈 때 이렇게 두 키 낮춰서 하면 되잖아. 아니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맞아, 아침에 맞아. 또 풀 컨디션인 상태로 해가지고 막 미파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원키로 치면은 막 목사님들 목 나가. 그렇죠. 보고하세요 그런 거는 항상.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저희 한효주님께서 네. 한효주 선교사님께서 한효주 선교사님께서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저는 뭐. 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우리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막 서로 선교사님 막 이런 얘기만 들으면 진짜 완전 이단인 줄 알겠다. 특히 특히 우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도 저 새끼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이제 미쳤다고 이제 드디어 방송 맛을 알더니 천만 원을 받아도 진짜 미쳤다고 소이킨 드라마 받고 성교사 됐다고 사도 우리 사도 우리 나중에 만약 공개 방송하면 네. 사도 임명식 합시다 예, 만수하고 막 방송사도 임명식 그 사람들이 신사도니까 우린 뭐야 네오 신사도 네오 신사도 완성 네, 아, 네, 네, 저희 아, 쓸데없는 일 너무 많이 하죠. 네, 저희 원래 이래요. 저희 모두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평신도 선교사죠. 사실 뭐 되게 뭘 하긴 했는데 네네.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대면 안 돼요. 나대면 뭘 자꾸 시켜요. 급 있는 걸로 점점 이제 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성실하다. 그런데 약. 약간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다 하면 끝장난 거야. 뭐 어떻게 성실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내성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우리 교회에서 애니어그램을 했었는데 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애니어그램 6번이 많더라고. 아. 네. 네. 말씀 계속하시죠. 아니 뭐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있었어요. 교회. 네, 교회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 이제 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사감 선생님이셨던 거. 그렇죠. 네.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했는데 사감 선생.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사감 청년. 네, 사감 청년. 청년인데. 네. 사찰 집사님이랑 동급인 거죠. 그렇죠. 사찰 청년이 사찰 청년. 사찰 청년. 인간이 사찰. 사찰 성도. 사찰 성도. 근데 원래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네. 맡았던 일들의 다 특징은 원래 담당랑 다 있었는데 그 담당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인간이 구원 등판을 하시는 역할. 네, 그냥 이야. 하는 거죠. 사역계 오승환 같은 그런 느낌. 오승환 야구 경기를 하는데 A팀이랑 B팀 둘 다 해주는 거야. 삼성 가서 던져주고 딴 데서 던져주고 그러니까 오승훈이 계속 던져주잖아 1이닝만 던져야 되는데 지가 양쪽 다 던져주니까 9이닝 던지는 거야 그렇지 지치지 5이닝쯤 나오면 오승훈 특이한 거는 뭐 아까 음악을 했다 했으니까 뭐 지휘자 뭐 이런 거 성가대 지휘 네 성가대 어린 나이지만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뭐 수, 금요 뭐 그 정도는 반주는 해줘야 네. 사람이 옵션, 지치죠. 옵션이죠. 네. 옵션.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제 전 악기를 또 전공을 했거든요. 네. 악기 팀을 또 팀장을 했습니다. 장이 아닌 건 뭐였어? 장이 아닌 건 하진 않았어요. 전 장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청년부 뭐 역시 선교사님 선교사는 안 나는 게 아니야. 역시 선교사님 권력 의지를 갖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 누군가를 케어해야 돼요. 그게 이제 힘을 쪽쪽 빼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남까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폐해가 제가 교회를 옮기고 사역을 안 하고 안 해도 계속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한번 연을 맺었던 그런 그렇죠. 영혼들이.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해요. 나는 이제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을 이제 서른이 넘었기 때문에 30년 함께. 애프터 서비스까지. 영혼의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 이야. 전교를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렇죠. 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힘이 더 쪽쪽 빨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역을 사실 다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학교에서 대표했었는데 이분도 그 저 다음 대표죠. 후임이 제가 그 독이든 성배를 탁 넘겼죠. 그 알면서 성배를 알면서 내가 옮겨줬지.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옮겨줬지. 우리, 나는 미안해서. 안 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약간 원했어. 본인이 먼저 말했어 나한테. 약간 이 권력의 냄새를 맡으실 줄 아는 분이네. 전 장 아니면 안 한다 했었잖아. 아니 이게 안에 맛있는 거 들은 줄 알았지. 색깔만 보고. 내가 많이 힘든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이분한테 별로. 네네. 네. 그래서 장을 할 때도 뭐,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윗분들이랑 관계 체계가 좀 힘들었다고. 그죠? 네. 네. 한 40 넘으신 분들과 이제 그런 네네네. 특정 단어를 말해야 돼. 뭐 교수님, 간사님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네. 아무래도 학생 단체니까 교수님들하고도 같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윗분들 간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연결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힘드실 때는 그냥 뭐 번아웃 됐죠. 네, 그때 힘들 때마다 교회를 옮기고 연락처를 한 세 번을 바꿨어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새롭게 간교해서 또 새로운 일을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더한 일을 맡기더라고요. 와. 이게 저희가 아마 이제 요 다음번 얘기할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윗분들. 아. 윗분들은 이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후에 저희는 피자 두 판과 치킨 한 마리를 우걱우걱 먹어 치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각각의 노동 착취 역사를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로 넘어왔죠. 그럼 이제 요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 칭얼칭얼 방송. 네.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조건 교회가 원하고 필요할 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게 그 이런 사실 이 말투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야, 네가 능력이 있으면은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점잖게 말씀하시고 혹은 이렇게 부탁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마인드가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부탁할 때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의미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면 니네가 도와야지 당연히. 이게 왜 저는 왜인지까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들 때도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네. 뭐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생각나서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멘트 많이 그렇죠. 다들 저기 지금 배불러가지고 말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네네네.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맞죠. 섬긴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뭐 사역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데 네. 기쁜 마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이게 조금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끔 항상 이제 과도하거나 집중돼 있거나 이제 이게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그런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이 심지어 잘하면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이걸 푸시하느냐?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까지. 아 맞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멈추고 그때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옮겨서도 연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교회인데요. 네. 아 굉장히 본격 개인정보 유출 방송인데 교회 네. 사모님이 네. 모든 네. 거를 총괄하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예. 사모님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 많으신 교육 실제로 교육자세요. 아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교육 관심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진짜 그 거의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생각을 이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과 거의 동시르다가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주회집, 그리고 뭐 헌금이나 그런 예산이 나오는 그런 주회돈, 그런 네네네.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 막 신학생들이 막 좀 태만하면은 막 주님의 일 하겠다는 놈들이 막 다 그런 식이냐 막 그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세게 말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교회 내 그런 공적인 일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그렇게까지 했죠. 부담이 되네요. 정말 부담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시에 백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리고 저도 당시에 물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당시 제가 재수하고 삼선 시절이었는데 예. 저도 간절하잖아요. 또 마음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매여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일을 하긴 했었죠. 그러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 그거는 집과의 트러블과 뭐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에 좀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치환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제도 단체 선교단체에서 예, 예. 일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 리더라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 예, 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뭐 단체에서 열린 모임을 했었어요. 열린 모임을 했었는데 네. 열린 모임이라는 게 그 안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그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이 스무스하게 굉장히 잘 정돈되고 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모 선교단체에서 사실 제가 우리 제가 있던 그 학교를 갔다가 네. 시범으로다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열린 모임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걸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했는데 근데 아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생각해봐요. 모든 모임 갔다가 뮤지컬처럼 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막 찬양팀이 죽어당했네. 막 진짜 막 찬양을 갖다가 진짜 막 멋들어지게 뮤지컬처럼 막 해야 되고 막 화음 다 맞춰서 막 멀티미디어도 갖다가 아이고. 막 영상 갖다가 진짜 뭐 꽤나 퀄리티 있게 제작해야 되고 오. 그리고 펠로우십을 담당하는 친구들은 정돈된 옷차림과 정돈된 간식과 다 세팅해가지고 다 해놔야 되고 이거를 1년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매주 전도 집회라는 그런 느낌. 그렇네. 매주 친구 초청했다고. 친구 초청 잔치를 매주 하는. 이걸 1년간 했어요 1년간. 오. 1년을 하고 나니까 52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유, 아니, 학기 중에 했으니까 학기 중에 했으니까 뭐, 한 30번 30번 했겠지 한 20, 30번 정도 했겠지 와.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니까 사람이 반이 됐어요 진이 빠지겠지 사람들이 나오질 않거나 아니면은 극도로 담당자들이 안 나오겠다 담당자들이 예, 극도로 사역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병원에 다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진짜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근데 원래 크게 보내놨잖아 일이 이 강도가 빡세 내가 빠지면 빠진 만큼 퀄리티를 낮추진 않아. 그렇지. 아, 퀄리티는 유지해야 되니까 인원은 반이 됐는데 그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남은 인원들에게는 일이 두 배가 되죠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우리가 퍼즐 맞출 때 네. 예를 들어서 네모난 그런 구멍엔 네모난 퍼즐을 맞춰야 되고 별표 구멍엔 별표를 네네네. 맞춰야 되는데 사람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있는데 근데 세모 선배가 졸업했는데 그 자리를 메꾸려고 네모를 갖다가 막 쑤셔넣는 아~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왜냐하면 각자의 재능과 그런 그쵸. 그런 뭐라 각자의 그런 마음가짐과 신앙의 수준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채우면은 시스템이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시에는 이제 전도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보자라는 학교여가지고 강사님들은 당시에 굉장히 의도랑 그런 의혹이 앞섰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몇몇 학생들을 빼놓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학기였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학기 때 굉장히라면 안 될 것 같아 좀 피를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곳에 있으면서의 그런 위에 분들의 태도는 좀 그런 거였어요. 요즘은 사실 그 대학가가 네. 스펙이랑 좀 막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웃사이드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거를 따지고 사실 그런 거를 갖다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든 그런 세태인데 굉장히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이죠. 뭐, 아, 나 때는 평소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A를 맞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아, 전형적인 486 세대. 아니, 그분은 운동권 세대였다면. 아. 그래서 운동권 세대의 약간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과 또 저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었죠. 그 저런 얘기 약간 비슷한 얘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집회 되게 크게 하는 편이잖아요, 다들.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거를 준비해 뭐 발표회 같은 걸 준비하려면 기말고사 애들이랑 겹치니까 청년부 애들을 이렇게 막 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연극 하나를 올리려고 해도 잘 나오는 애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잘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려야 돼 대부분. 그래서 되게 스케줄 맞추기 어려운데 한 집사님이 야, 나 어릴 때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그거였는데 왜 이거에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본인 아들이 공부하는데 한번 그 얘기 해보세요. 이 말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턱까지. 본인 아들이 시험 기간인데 아들한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하라고 해보시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 해도 돼. 그런 얘기 하면 싸대기 같죠. 싸대기 때리면 되지. 너도 싸우자. 안 돼. 저를 신청한다. 거의 뭐 이런 건데. 안 돼. 그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할 거야. 뭐라고? 이거 해리포터의 그 공주로 띄우는 주문이야. 지난주에 오도광이 그 일반사 특수은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특수은사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은사 중에서도 특별한 은사. 음악적인 은사, 재능. 일반 네. 은사 중에서? 전문직 같은 전문직. 거. 전문 은사.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의 탈탈 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측정은 좀 돼 있어요. 자학금 형식으로 해서. 뭐 지휘자, 반주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좀 있고. 좋은 교회네. 그런 게 아예 힘든 교회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음악적인 건 또 됐는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맞아. 너무 많아. 뭐 행사하면 뭐 다 포스터, 현수 막 다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외부 없이 맡기면 그냥 끝날 예산으로 쓰면 될 일인데, 예산이 또 아깝잖아. 헌금이니까. 이거 섬겨줘야 되는데. 주의 돈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아, 물론 기쁜 말 하고 싶겠지만, 자기 생업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시험 들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지. 이게 디자인이 진짜 고부가가치 생각인데. 진짜. 그리고 디자인에서 이제 영상 가면 영상이 또 귀중하. 이걸 또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디자인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작게 선물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까지 발전했다 하면,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회장이고 하니까 기획을 하는 거거든? 맞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디렉터. 그래서 컨설팅이기도 하고. PD. 이건 정말 무용이잖아. 무용이지. 네, 프로그램 짜고 막 인원 배치하고 막. 사실 진짜 개요만 짜는 거지, 진짜. 하고 막 이것들을 막 개요 짜고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당일날 쫙 돌리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수고했어. 상급이 커, 자네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다 학점 다 날렸고, 뭐 직장인들은 또 직장인들대로 이렇게 했고,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아까 계속 내가 동영상 만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동영상을 만들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영화 패러디에 꽂혀서 자막만 이렇게 싹 그쵸.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야, 그 영화에 자막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와, 진짜 너무하다. 근데 영화에 자막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막 그런 과정들은 사실 완전 무시된 채 영화에 자막 넣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 딴 영화에 또 자막 넣어서 갖고 오라고. 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또는 이제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고 뭐 은혜가 됐다든지 재미있었다든지 내 영상을 보고 수련회 갈 걸 마음 생각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뭐가 됐든 네, 상관없어. 뿌듯하지. 진짜 뿌듯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 받았구나. 거의 그것만 해도 되는데 상급을 준다고 하늘에 상급 있을 것이야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 얘기가 그러니까 더 해봐잖아. 맞아. 찬양인도도 그냥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니가 해봐. 아까 그 반주기 이름 뭐였지? 니가 해 반주기. 니가 해 반주기. 니가 해 반주기 켜놓고 하면 되지 뭐. 그거 조작도 해봤는데. 진짜 오도광은 진짜 안 해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뭐야. 아 웃겨.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 뭐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교회 내에서 좀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해보시고 좀 이렇게 약간 나대는 분이라는 게 나대게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 저희 그 한효주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대표를 하실 때 그 교수님들과 대표들과 간사님들의 고원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분은 좀 그렇더라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그 권위적인 그 태도로 이제 권위적인 태도로 항상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이제 따라주지 않았을 때 소심한 복수가 이제 이루어지죠. 복수가 뭐 돈이 약간 이렇게 잘린다던가 아니면 예산 잘리는 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약간 트러블 있다 그럼 내년 예산 예산이 천년배에서 삭감. 그리고 뭐 인원을 갑자기 이렇게 옛날에 뭐 어떤 간사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인원이 반으로 줄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행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그리고 아. 뭔가 이렇게 대표하셨던 분들을 시켜서 이제 무언의 압박.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무언의 압박을 이제 주셨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일을 할 때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지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도 쭉 같이 일해오시던 분이고 사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기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반응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쵸. 저희는 되게 순수하게 뭐 전도 집회나 뭐 이런 걸 한다 하면 몇 명 왔느냐. 뭐 그다음에 오늘 뭐 참석한 사람 중에 뭐 신입생은 몇 명이었냐. 이런 결과적인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할 때 몇 명 일어났냐. 그렇죠. 아, 결심 몇 명 했느냐. 영접기도 몇 명 했느냐. 예배 몇 명 참석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예산 대비. 그렇죠. 대비. 이만큼 투자했으면 뽕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너네들 진짜 기도 안 했구나. 그렇죠.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구나. 아,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행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효과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걸 굉장히 따지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상처를 받죠. 그렇죠. 저도 진짜. 교황된 목소리. 오도강 푹 치고 나. 진짜. 오성 교사님. 아, 왜냐하면은 좀 웃기는 게, 저도 진짜 흥분해요. 이런 생각하면은. 왜냐하면은. 아, 주제 잘 잡았다. 오늘 진짜 칭얼칭얼해. 그걸 문제가 그거네. 와, 그, 항상 이제, 그, 하시는, 사학자분들이 하시는 게, 하나님은 비효율의 극치다. 설교는 하잖아. 그렇게 설계하면서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정작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렇게 효율 따져요. 가성비를 따지고 오동원 이렇게 정지되지 않은 말로 하는 거죠. 진짜 울부를 떠서 귀가 빨려진 건 처음. 와 진짜. 아 진짜 저 치욕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진짜. 진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가지고 왜 밀당을 하는 거야? 왜 밀당해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짝배 이렇게 방송을 들었다 놨다. 이게 아니, 요즘 그... 본능적으로 여우기가 있어. 요망해. 이건 진짜 남자를 태어나길 잘했다. 여우 여자였으면 네가 여자를 태어났으면 야 아우 무슨 말이야 왜 그래? 가질 것처럼 해놓고 안 주는. 아 뭐야 이게? 오빠 다음에 밥 먹어야 하는 거지 약속 취소하고. 많이 당해 본 것 같은데. 이걸 내 참 어떻게 정리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나도 이게 칭얼대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 아 이게 하면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떻게 정리하기가 그렇네요. 우리가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만의 즐겁게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사례 이런 것 이런 것들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냥 연애를 했습니다. 바람직하네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게 거의 성경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날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 아니 제가 설교 하나 또 잠깐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네 집에 도망가잖아. 외삼촌네 집이었지. 삼촌이었네 외삼촌. 외삼촌네 집에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그 견딘 힘. 그 외삼촌 집에서 가족들을 그 힘이 라헬이지. 아니 그 설교는 또 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사자와 또 이렇게 씨름한 판 하면서 뭐 그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 솔직히 알잖아 우리가 은혜 집회에서 은혜 한번 딱 받아 영빨 딱 받았어 얼마가 솔직히 한 달 가? 한 달은 진짜 힘들지 한 달 가는 게 진짜 길고 세 달 못 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몇 년을 기다렸어 그렇죠. 21년. 라엘이야. 참... 라엘밖에 없어, 답은. 라엘 보고 참은 거야. 아, 진짜로. 여기 어떻게, 누가 부정할 거야, 이거를. 네. 본인에게 매일매일의 무사인 거죠. 라엘을 볼 때마다. 라엘을 보고 하루를 또 견디고. 라엘을 보고 또 하루를 견디고. 하나님이 또 연애하라고 붙여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연애는 약간 사실 장난처럼 얘기한 건데 지금 형이 너무 진지하게.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한참 이제 신앙생활 다운되고 힘들었을 때 진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 같이 사역했던 이제 그 형제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왜냐면 너가 예전에는 이랬다. 예전에 너의 뭐 신앙적인 모습이 이랬다.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되살려 그럼요.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건 있었어요. 그 칭찬을 다이렉트로 안 듣고 거쳐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나의 칭찬. 거쳐 들으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오더왕이 그러는데 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한번 거쳐 듣는 거. 근데 그거 사실 이렇게 쫓아다니기보다 치사하다기보다 해줄 수 있거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럼요. 살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네가 일하는 거가 귀하다. 귀하다. 정말 다 그 자세 하나뿐이에요. 사실 정말. 성공한다. 그리고 상급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돼. 하나님 너의 일을 기뻐하신다. 그거에 대한 본인이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신자 사역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정말 뭐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만 상태는 굉장히 이제 노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제 오시면 처음에 이제 그분들과 뭐 대화를 하고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분들이었지만 차차 그분들이 이제 교회 정착을 하시고 뭔가 정을 붙이시고 일단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 대한 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이제 공동체니까 적응을 하시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뭐 예수님이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열매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서가는 걸 봤을 때.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좀 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쉬어야 돼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교회에서 노역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또 되게 마음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아요. 힘들다는 얘기를 좀 잘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힘들다고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좀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가 그치, 사실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 맞아. 내가 기도를 두 시간 해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오도광 취미에서 오늘 쩌는데 진짜 오도광 오늘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만 해서 막 진짜 별별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사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죄의 종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이 죄를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자기가 힘들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럼.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난 힘들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신앙서적 중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그 감정 자체는 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대로를 인정하고 나 힘들다. 그렇죠. 도움을 좀 자기가 직접 구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음지에서 다시 양지로 나오려고 하시는 오도광님께서는 아예 어떻게 양지로 다시 나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양지로 나오는 건가? 강제 진출. 슬금? 양지 강제 진출.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아 저는 교회랑 그 성경생활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건데 진짜 그 상처가 제가 좀 아웃사이더라서 네네네. 제 주변에는 항상 아웃사이더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말인데 하여간에 그래서 아웃사이더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웃사이더들도 그렇고 드는 생각 드는 이제 공통된 생각 중에 하나가 참 뭐랄까 일단은 뭐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진 않은 건 아닌데 일단 뭐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서러움 같은 게 있고 네, 사실 다 있죠. 예. 인간이라면 채워줘야 될 부분이죠 사실. 예, 그 서러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실 기대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하면은 뭐 신앙이 더 성장하겠지. 뭐 이거를 하면은 좀 더 하나님 더 가까워지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거가 사실 아니죠. 이제 사역한다고 당장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런 건데. 중간중간 깨알들이 맞는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아, 그리고 교회랑 또 단체 생활하면서 이제 들었던 거는 또 교회가 좀 교회답지 못하게 원래 교회 본분이 이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또 교회 본분인데 네, 그렇죠.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에 앞서서 이제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프로그램화하고 일단 프로그램화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스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가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회 일선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인 것 같았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썩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을 안 시키는구나. 일단은 이벤트가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한 행사 외에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고 평소에 이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아무리 밖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일을 안 시켜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일단은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성숙하는 신앙, 것들을 기다려주기 위해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검증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보증이 서야지 사역자들이 일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나 맡아서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껴주는 느낌. 저는 사실 그렇게 늘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껴들면 그냥 진짜로 그냥 그 소모되고 없어지는 타이어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되게 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을 시스템 소모품하는 거 네. 정말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좀 뭐 성장책을 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간사님들이 마지막 학기까지 나를 갖다가 리더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냥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참 그런 거를 보면은 마음이 어렵죠. 후배들한테도 참 미안한 마음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하고 먼저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래?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좀 이따 얘기해. 그 제가 옛날에 힘들었으나 그 극복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우리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청년부 찬양팀을 하는데 그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사실 먼저 와서 나는 뭐 키보드를 치고 싶어요. 드럼을 치고 싶어요. 베이스를 치고 일레그로 다 왔어. 친구도 많이 있어. 근데 연습에는 안 나와. 처음에 연습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는데 저랑 베이스랑 드럼만 늘 연습에 와요. 누가 보면 버스커버스커인 줄 아는 거야. 편곡이 다 오고 장범준 아니야. 그거 진짜 그 돌맞은 일이야, 진짜.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곡이 다 어쿠스틱이야. 거기 다 코스튬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처음에는 다그쳐도 봤어요. 시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다그쳐도 봤어. 근데 어느 순간 뒤집어 생각해봤어. 내가 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나오고 싶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그 얘네들을 믿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신뢰할 때까지 그냥 혼자 했어. 버스커버스커를 한 2개월 했어. 버스커버스커를 2개월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원칙이 있었는데 연습이 안 나오면 당일 예배 절대 못 쓰는 거야. 사실 당일 예배에는 풀세션이 가능한 애들이 다 오지만 안 세워. 최대한 안 세우고 그리고 뭐 늦게 와도 화내지 않고 일단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됐느냐. 날 믿고 스스로들 야 우리 안 나오면 그 벌금 내자.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끝까지 망쳐놨나 봐. 바닥까지 내려갔나 봐. 내 버스커버스커가.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자.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람들도 데려오고 연습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찬양팀이 너무 잘 꾸려지고 정말 가족 같은 찬양팀이어서 제가 사실 지금은 그 교회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나왔지만 그 교회를 나올 때 가장 먼저 이 교회를 그 고민이 됐던 부분은 사실 그 찬양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 뭐 일을 할 수 있다 보다 얘들하고 더 이상 못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심장을 떼놓고 가는 기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는 그 친구들은 저를 지금도 저를 리더라고 불러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저는 목회자분들이나 네. 리더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런 섬김과 봉사에 관해서 설교는 항상 얘기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겁나와 뺑이 치면서 마르다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뭐 예배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게 좀 열심히 그 곳곳에서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도대체 답으로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방송실에서 듣고 있는 사람. 방송실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또 책 쓰셨잖아요. 기도 좀 해라 너네. 일하지 말고 기도 좀 해라. 그럼 일은 또 겁나 시켜요 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맞아.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 일을 우리는 하고 있죠. 예배일을 시키지. 예배일을 시키지. 예배일을 시키지.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목회자 제가 여태까지 평생 경험한 수십 명, 수백 명의 목회자는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좀 실망감을 사실 많이 준 편이라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네네네. 그들이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100%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 목회자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뢰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회장님 폭탄 발언 너무 많은데 오늘. 그냥 그 신뢰는 목사님만 하고 네. 나머지 대상 분들은 다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보다는 사랑이다. 네. 그런 공격들로부터 마르다가 되지 말라 이런 공격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지키시길 권면해드리고 저도 지금 회장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내가 나도 교회에서 힘든 부분이 사실 있을 네네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나 교회에서 이게 힘들어 라고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받은 힘든 것들을 아무에게도 터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몇 명 있겠지만 참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과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너무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 격려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나도 역시 그런 아까 지적했던 목회자들 한 행동처럼 내가 같이 팀원을 꾸려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쟤는 좀 행동 굼떠, 쟤는 막 느려. 어떤 모임 하는데 쟤는 안 와 했을 때 그들을 저도 혹시 다그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에 좀 반성이 되게 되고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멀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한 걸음 걸을 때 네. 한 걸음을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회장님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목회자는 저 목표를 향해서 막 가고 싶은데 안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한 걸음을 못 뗄 수도 있어도 그렇게 손잡고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이 가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참 내가 잘하고 네. 크면서 형이 이렇게 네.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죠. 진짜, 네. 아니, 신실하십니다. 진짜, 아멘 나온다, 와. 교수 28호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군요. 네, 교수 28호도 아름다운 말을 만들게 하는 방송 추잠 60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죠?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뭐 딱히 뭐라고 정리할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찡찡된 거라서 딱히 더 이상 우리가 찡찡되고 또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한 톨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한 단어도 흘려드리지 않으신다는 말처럼 여러분 클릭 한 번도 문서에 쓰는 글자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 천국에 지금 다 타워 팰리스 짓고 있겠네. 와. 마땅한 드립이 안 떠오른다. 타워 팰리스보다 더 큰 거 짓고 싶은데, 지금. 네, 그러면은 저희 대략 다음 주제 정도만,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고를 안 하고 와서 다음 주제 정도만 좀 정하고 다음에 뭐 할까요? 위인 이렇게? 특집 할까요? 오랜만에 또? 아니, 프리메이슨 어때요? 프리메이슨. 아, 프리메이슨 하자고? 프리메이슨의 베리치 뭐 이런 거? 베리칩? 베리칩 받으면 됩니다. 아, 너무 굴려가지고 지금. 베리칩. 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 음모론 특집인데. 음모론 특집 하면 종말론? 그래. 악동 뮤지션은 저 그리스도인가요? 뭐. 아, 다 가져와. 다빈치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극과. 네. 네. 아무튼 악마론 특집? 아, 뭐 이렇게 별. 근데 그 악마론 그런 게 사실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거 출처가 어딘가. 그 다음에 이 성배.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귀한 혈통은 존재하는가? 성배는 존재하는가? 아, 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다. 쪽지 좀 보내주세요, 쪽지 좀. 네, 다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배 본 적 있는 사람 제보해주세요. 독이 든 성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템플 기사단과 장미다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읽은 사람입니다. 이야. 별별 궁금한 거. 넣고. 네. 우리 동력을 보여드립니다. 네, 동력, 네. 진짜, 네. 덕의 화력을 보여주자. 끊임없는 동력 특집. 네. 아. 준비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추잡 혹은 추잡 60분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블로그나 팟빵에서도 추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추잡 달고 추잡 60분이라고 해야 되던데 추잡만 해가지고 안 될 때도 있던데. 아, 그 안 될 때도 있어요? 추잡 60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딱히 이렇게 추잡한 사람들은 또 그걸 타이틀로 걸고 나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팟빵이나 아이블로그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페이스북 쪽지도 환영하고 또 저희 공식 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choojob60@gmail.com 추잠60@gmail.com으로 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게스트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게스트 분 5월에 또 새신부 되십니다 이분. 네, 저희 미리 한번 축하를 드릴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실 소감이 어때요? 빨리들 정신 차리시고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드세요 근처에서 네 근처에서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롭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급이었는데 그렇죠.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매일. 네.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게 또 오늘 이렇게 칭얼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만 해도 저 진짜 감사하네요. 네, 다 쏟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방송을 바칩니다. 저희가 마치 큰 수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신앙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the song you have placed in me. I'll shout.